어차피 우리 사랑 여기까지였어요. 당신도 알아. 이 비가 그치면 떠나가세요. 내리는 비는 누가 보낸 눈물인가요?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. 이미 서로 마음이 아니까 여기까지였어요. 당신도